가득 채웠지 stacks up yeah 불편한 말들이 나를 조여 so tight you cannot over control 난 이미 네 머리 위 꼭대기 뛰어봤던 넌 결국 제자리지 yeah 이젠 time over 더 이상 안 care